그녀의 미소를 그 눈 속에 담아갈 때 내가 더 둥둥대는 기분이 들어 단지 난 팍팍한 세상에 사치가 필요할 뿐 그녀들을 보는 것 뜨거운 계절이 허락한 미녀들 속에 난 두 번째 사춘 넌 아리따워 내 맘은 여름을 닮은 그녀를 따라 가요 태양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yeah. 여름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Alright. Beautiful, beautiful. Summer. 그 어딜 걸어도 네 옆을 지나치는 여자들은 모두 놀라서 What you say, 어머 넌 급이 달라 그저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 맘이 지친 나를 많이 달래주는 너는 아리따워 너의 피부는 햇살보다 눈부셔 눈빛은 파도처럼 맘에 흔들어 징그럽고 화사한 네 미소 앞에서는 꽃들조차 숨죽여 목소리 바닷물처럼 시원해 소음에 찌는 내 귀를 씻어내 널 만난 것은 기적 오 나의 여신님 널 믿어 태양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yeah. 여름처럼 너는 밝고 그 어딜 걸어도 네 옆을 지나치는 남자들은 모두 놀라서 What you say? Oh, I can never let you go 네 눈빛이 나를 깨우고 oh. 네 존재는 나를 채워줘 넌 아리따워 봄처럼 밝은 미소도 여름같이 화려한 걸음걸이도 넌 달같이 예민하고 여린 마음을 감추려고 해 그것 때문에 어느 날은 까칠하지 겨울 같은 태도 하지만 겨울은 것보다 속이 따뜻해 그녀의 전화번호가 내게 있다면 난 전화기만 전화볼 거야 태양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yeah. 여름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yeah.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찾아봐요 당신만의 아리따워 나나나나나나나 Beautiful girl Oh you're so pretty, so cute My baby one 나나나나나 Beautiful girl, oh you're so pretty, so cute, my baby one. Hey shorty, 너는 예뻐, oh good. 당당하게 걸어, you're so cool. 모세처럼 여자들 사이를 가는 down. 멈춰서 흘리고 다니는 아름다운. 넌 한여름의 태양난 아이스크림. 은근히 섹시해, like brown skin lady. 수줍어 가려도 따뜻해. 네가 빛이 되는 해변으로 같이 가. 태양처럼 너는 밝고 아리따워. Yeah.